대통령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.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? 청탁 전화 아니었습니다. 최근에 형님에 대한 어떤 해프닝 이런 것